아세안 지역위원단 상회의가 6일과 7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7일 회의에서 리 영호 외무상이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핵과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것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하고 현실적인 핵 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전용했습니다. 회의 기간 우리나라 외무상은 중국, 러시아,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나라 외무상들과 만나 쌍무관계와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무상은 접촉들에서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의 산물인 유엔 안전보장리의 사회에 새로운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앞으로도 평화소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 노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애돌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는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